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한국 교회에서 강조됐던 게 무엇이냐면 기독교인은 신앙생활을 하면 술을 그만하고 담배를 그만해야 된다, 이런 것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게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을 증명하는 어떤 그런 증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너 술 안 먹냐? 담배 안 피냐? 아 그럼 너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다, 담배를 못 끊고 있다, 그러면 좀 신앙이 별로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청년들한테 오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얘기를 늘 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술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청년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아, 먹어도 된다. 진짜 그쵸? 그냥 먹고 싶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냥 그 찾아온 거예요. 진짜 정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먹어도 되냐 안 돼, 그 먹고 싶어가지고 그 근거를 좀 성경 좀 찾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진정으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지키고 있으므로 나는 괜찮다로 생각하는 이상한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나는 주일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려, 나는 주일날 봉사를 해, 딱 이게 있으면요,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 뭘 어떻게 살든, 뭐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든, 뭐 하나님을 기억 안 하고 막 살든, 나는 주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야, 나는 그런 착각 속에 살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냐면, 자기가 어떤 착한 일을 하잖아요? 뭔가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아, 난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난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 역시 나는 신앙인이야, 난 믿음이 있어 라고 또 스스로 그런 어떤 자기의 착한 일을 근거로 해서 자기 믿음을 막 이렇게 따지고, 그렇게 착하게 못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욕하는 거죠. 교회 뭐 헛다녔다 하면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 또 하나는 여러분들 헌금의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 돈과 여러분들 되게 좀 이렇게 돈에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자, 많은 청년들과 어른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11조를 내가 한다, 그러면 또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또 착각을 해요. 난 11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거고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들, 내게 주어진 나머지 돈들은 마치 자기가 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마치 신앙의 어떤 한 부분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게 마치 내가 모든 신앙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걸로 여러분들이 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 전혀 여러분들 안 괜찮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나와서 우리가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안 괜찮은지를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거야, 깨닫는 거야.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이거를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 신앙인 거지. 나의 어떤 많은 행위들을 쌓고 좋은 거를 하고 어떤 몇 가지를 행함으로 내가 괜찮고 하나님께 축복받을 만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신앙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들 종교예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아니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건지.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게 성향이 그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요.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뭐예요? 내가 한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는 걸 종교라고 해요. 내가 한 어떤 행위, 착한 일, 어떤 기도, 헌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기대하고 내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뭘 믿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짐을 감사하는 참된 진짜 종교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랐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해서 섬기게 되고 그것에 감사한 반응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다릅니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내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건지 저주받기 싫으니까 하고 있는 건지.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지금 목사님이 얘기한 그런 부분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를 꼭 만나셔야 돼요. 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는 아주 정말 이 세상이 타락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오는 그런 유혹들이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자꾸 부과해서 그 부과시킨 그거를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쌓으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그 그 표지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걸 더 부과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우리 7장, 여러분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어떻습니까?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켜온 어떤 정결 규례, 종교적인 어떤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밥 먹기 전에 손 닦으라는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밥 먹기 전에 손 닦으라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들어갈 때 손을 닦는 그 제사 제도 안에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결 예식을 이 유대인들은 그게 자기의 삶 속에서도 좀 본을 따가지고 뭔가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표로 좀 하자 추가하자 그래가지고 밥 먹기 전에 그런 예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유대인들이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왜 제사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왜 정결 그 손을 닦고 제사를 드리게 했냐?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 하는 행위 있잖아요. 그 행위만 자기의 삶에 가져와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손 닦으라, 밥 먹기 전 손 닦으라, 말라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부가를 하는 거예요. 손을 닦는 거, 그걸 해야지 진짜 신앙입니다. 그걸 해야지 진짜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열심히 손을 닦았습니다. 밥 먹기 전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안 닦는 거야. 그리고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아, 얘네들이 왜 이 귀한 걸 안 지키냐는 거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거, 이것을 왜 안 하는 거죠. 마치 이러는 거죠. 새벽,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새벽 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새벽 기도를 모든 신자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마치 그게 신앙이 좋고 나쁨의 기준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에 새벽 기도하라는 얘기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신앙을 좋냐 안 좋냐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막 하는 그런 분위기면 어때요? 안 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아, 내가 신앙이 나쁘구나, 뭔가 쟤네들은 더 훌륭하고 신앙이 좋구나라고 생각할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 그런 분위기에서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위축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진짜 여기 제자들처럼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는 거, 종교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 있잖아요. 그거 기도하라는 그 하나님 말씀의 의도는 상관없이 그냥 더 많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쌓는 거야. 아, 나는 이걸 더 했어. 더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한 거를 쌓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종교예요. 종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부과합니다. 쓸데없는 것을 부과해요. 그냥 그 부과한 것을 지키느라고 날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방식 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날 쉬라고 했죠.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36가지의 할 일들을 오히려 만들어냈어요. 안식일날 쉬라고 했으니까 그럼 뭘 하는 게 쉬냐, 뭘 안 하는 게 쉬는 거냐 하면서 36가지 안 해야 될 목록들을 딱 정한 거야.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키면서 자기는 아,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부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날 막 병자를 고치고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여러분들, 효정아, 나를 집중해. 여기 요정이, 조 요정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의 종교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의도와 그 마음에는 상관없고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냐 안 받냐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나한테 축복해주는 하나님을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날 위해주는 하나님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당연히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배척당하고 외면당하고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던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는 행위를 예수님이 질책하셨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전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이 유대인들이 했던 또 하나의 종교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전통에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다. 그게 고르반이거든요. 그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더 이상 부모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받은 사랑과 갚아야 될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쳐준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했으니까 그걸로 퉁치자 하는 거지. 하나님께 다 하기로 했으니까 부모에게 할 거 그거는 그냥 덮어두고 가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았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 마땅하지. 거기서 율법이 얘기하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너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퉁치는 신앙생활인 거죠. 아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거예요. 11조 해놓고 나머지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거. 주일날 지켜놓고 주일 예배는 들여놓고 봉사해놓고 평일 때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 퉁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잘 따져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도는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부과를 해. 11조를 더 많이 하는 거,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면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는 거,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그냥 추가적으로 막 추가 사항을 넣어서 그걸 함으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퉁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성경 읽냐고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가 아침마다 말씀 구절을 청년들 그 카톡에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난 그거 읽었습니다. 성경 읽었냐 그러면 그거 성경 구절 한 절 읽은 거 그걸로 퉁칩니다. 여러분들 똑같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얼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지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뭐라고 합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진짜 잘하고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아, 6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들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뭘 안타까워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헛되이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기는 예배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신앙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다 헛된 거래.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래.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거래.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헛된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뭘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여러분들 헛되게 예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 정말 뭐가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지 않는 걸까요? 어떠한 것이 진짜 하나님을 헛되게 예배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면 헛되게 예배하지 정말 진정으로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싶진 않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퉁치는 거 그냥 말씀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걸 하면서 그거 갖고 내가 신앙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나 적으니까 문제지. 그럼 여러분들 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요? 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쉬운데 어렵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그 율법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쉽게 십계명부터 여러분들 다 지켜야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럼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의도까지 지켜야 돼요. 왜 그걸 얘기하시는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것을 진짜 다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이해가 가세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 방금 다 지키라고 얘기해놓고서 왜 또 뭐 다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지난주도 봤던 거예요. 다시 한번 좀 확인합시다. 신명기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네. 지난번에도 막 약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사람들이 되고 싶죠, 다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복받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 싶죠?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6절에 보세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무슨 일을 해도 다 복이 된다는 거야. 다 축복이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요? 하나의 말씀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 봤어요? 그 축복이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나온단 말이야.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복을 너희한테 줄 거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15절부터 보십시오. 15절. 1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라도 안 지키면이에요. 그렇죠? 십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 하나라도 안 지키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고 하는데요. 그 저주가 15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68절까지란 말이야. 자, 축복은 1절부터 14절까지고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예요. 저주가 몇 배 많아요? 3배, 4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면, 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뭘 해도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사람은 뭘 해도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못 지키는 사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명 하나는요, 하나님 크기만큼의 권위와 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 안 지키는 게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 모든 저주를 받게 되는데 뭘 해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의 그 내용들이 16절부터 68절까지 나온다고. 자, 그리고 61절 보세요. 61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에게,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 플러스 성경에 나오지 않는 모든 질병과 재앙까지 다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냐고요. 그럼 우리는요, 십계명에 나온 것조차 하나도 못 지켜요. 거짓말하지 말라. 맨날 거짓말하고 살잖아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 어? 뭐 남의 건 안 훔치지만 저 사람 갖고 있는 거 내가 갖고 싶어 하잖아. 거기서부터 도둑질이 나오잖아요. 그게 도둑질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사람, 그 사람 간음한 거다. 요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도 없어. 지키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도대체 우리는 왜 성경이 얘기한 이 저주를 안 받고 있냔 말이에요. 딱 두 가지야. 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뻥친 거거나, 하나님 없는 거거나,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과 재앙과 그 멸망을 대신 받았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지 않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건 뭐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 저주받아야 될 존재구나.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나는 잘 살아야 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내 모든 병과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 나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저주받아야 될 존재고 재앙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라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을 하고 막 박수를 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영광을 받는 게 아니야.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직면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 내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게 없네 그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후정아 이해하니?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의 내가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걸 보는 사람은요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정말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도대체 나를 건질 수 있는 게 뭘까? 그 저주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뭘까?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야. 나의 저주와 심판과 나의 멸망을 합당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뭐냐면 날 위해서 죽으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내가 받을 그 저주, 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16절부터 68절까지 나오는 모든 재앙과 거기에서부터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모든 저주까지 다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사건, 그게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다가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게 여러분들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몇 가지 지킨 거 가지고 그걸로 다 지킨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가지 이 내세를 지킬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봐요. 그러면 나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안 지키고 있단 말이야. 내가 하는 그 노력이라도 하나님 가상이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런 생각 착하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다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율법 1.1행이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정말 율법을 제대로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말하는 거, 아, 내가 복받을 존재가 아니라 저주받아야 될 존재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저주받을 나에게, 그런 저주받을 인간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모든 생명을 버리시고 모든 피와 모든 물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 두 개 이렇게 목록을 세워가면서 지키는 것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는 안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지 못할 아까 창세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돼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는지. 오늘 뉴스를 보니까 13살 중학생이 주변에 있는 이웃집 아줌마를 칼로 이렇게 막 찔렀더라고요. 이렇게 괴롭힌다는 학교에 괴롭힌다는 거 싫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혼자 죽기 싫다고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찔렀다가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14살 이하라서 어떻게 됐냐면 부모가 4,300만 원인가 위자료를 주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또 자기가 그 애가 잘못했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부모가 치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돼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관계를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죠.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와 예수님의 그 관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 예수님이 받은 것으로 쳐줘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건 뭐냐? 아, 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안 받게 되고 내가 받을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참된 신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무엇을 해도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복이 되고 망해도 복이 되고 죽어도 심지어 죽어도 복이 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 우리 신자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러면 여러분들 말씀을 더 이상 안 지키고 살까요? 율법은 이제 버리고 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지켜서 복받기 위해서 지키지 않습니다. 벌받을까봐 덜덜덜 떨면서 그걸 지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됐으면 된 거야. 율법에서 이제 네가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그거에서 벗어난 자들이야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것에 그냥 감사해서 그것을 행하게 돼. 지키게 돼.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냥 그거를 살고 싶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자기의 의를 쌓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했어. 나는 술을 안 먹었어. 담배를 안 폈어. 뭐 예배를 잘 드렸어. 헌금을 많이 냈어. 착한 일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참된 신앙은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나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 거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이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뭘 해도 그거는 다 헛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퉁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 모든 삶이 정말 저주로 점철돼도 할 말 없는 게 우리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런 그런 저주의 그것들을 받지 않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 정말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런 저주도 안 받고 살고 있는데 그럼 걔네들은 뭐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저주를 지금 안 받고 있는 이유 그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장되고 있는 거야.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이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크기만큼의 그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신자는 그 저주와 심판과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난 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여러분들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자로 살아가요. 왜? 내게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복된다는 것을 받았으니까 그 신자는 자기의 삶을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간단 말이야.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성도들이, 참된 성도들이 그 순교회 때 기쁨으로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을 여러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했던 그 잘못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먹지도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에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고 부과를 합니다. 첨가를 한다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했냐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약화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그런 행위는요,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진 인류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모든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내가 할 말 없는 죄인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에게 가장 소중한 거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거, 그걸 인정하고 믿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자랑이 되지도 않고 그 하는 자기의 행위가 어떤 자기에게 자부심이거나 자존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소중하게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고 중심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해도, 노래를 해도, 찬양을 해도, 무슨 봉사를 하더라도 여러분 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 설거지를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쁘게 받으시고 기쁜 예배로 여겨주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 자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93장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